위리한 수룡 김일성 주석이 서거 23돌 스리랑카 회고위원회가 19일 콜롬보에서 결성됐습니다. 회고위원회는 위리한 수룡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토론회를 비롯한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위리한 수룡 김일성 동지 회고위원회가 18일 도이칠란드 반제위원단에서 결성됐습니다.